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살 맞으며 전국 농군맹일꾼들과 조급선전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제로의 답사인군이 시작됐습니다. 답사인군대 출발 모임이 19일 희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희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참가자들이 답사를 통하여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